사랑과 사랑이 닿았던 건 기분 탓이 아니었잖아. 사랑과 사랑이 엇갈린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. 너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오늘도 난 바보처럼 아무렇지 않게 맘에 뺏겨버렸어.